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예, 안녕하세요. 이길순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다시 또 왔습니다. 음악 들려주는 노래 들려주는 시장. 오늘 또 제가 또 진행을 맡아 하기로 하고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조영남이 부릅니다. 딜라일라. 예, 조금 전에 세 분이, 방송을 하니까, 재밌죠? 여러분들의 그 말소리와, 사연도 다양하게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나은 것이, 방송이라는 걸,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가끔 보면은, 이게, 저기, 시장에 이렇게 저 밑에, 가게 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라디오를 많이 틀어놨어요. 그쪽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테레비를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테레비를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아, 이 집이 너무 한가하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이게 옷가게랑 속옷가게 있는데 거기는 테레비 없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는데 아, 라디오가 토크쇼 같이 두 명, 세 명이 사는데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람이 있다면 그렇게 둘, 셋이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 한 잔의 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 근래 약 20년 사이에 차를 마신 인구가 부쩍 늘어났죠. 아마도 생활이 여유로워진 덕분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는 차를 몰랐고 식후에 구수한 숭늉을 즐겨 마셨지요. 무쇠솥에서 노릇노릇하게 누른 누룽지를 물을 붓고 살짝 끓여서 만든 숭늉은 그 향기와 맛이 일품이었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숭늉이 너무 맛있어요. 지금은 그런 맛이 없습니다. 숭늉을 끓여 먹어도. 예, 그래서 숭늉과 누른밥을 이렇게 좋아하지만 전기밥솥 덕분에 숭늉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일부러 끓이지 않는 이상은. 예, 그래도 문명의 이기에 우리 음식 문화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우리를 못 살게 굴던 옛날 일본 시대 말이죠. 일제 시대 일본 사람들은 누룽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숭늉 마시는 것을 몹시 경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식후에는 숭늉 대신 차를 마셨는데 이것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한 우울감을 가졌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누룽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약삭빠르게도 현미 녹차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여 우리에게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와 무관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또 마늘이나 파를 먹는 우리를 흉보았고 고추도 먹을 줄은 몰랐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젊은이들은 마늘이 안 들어간 고기 요리를 상상도 못하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도 다이어트나 면역에 좋다고 즐겨 먹고 있다고 하네요. 불과 60여년 사이의 변화지만 격세지감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인들이 물러가고 서양 문물이 쏟아져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커피죠. 커피가 이미 구한말에 들어와서 고종 황제도 즐겨 마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당시에는 일부 계층의 사치품에 불과했을 것 같아요. 해방과 더불어 명동에 커피점이 꽤 여러 군데 생겼었는데 인텔리겐치아와 사업가들이 주요 고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커피란 건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마실 줄도 몰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점에 심부름으로 이렇게 뭐 한 다방을 찾아가서 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날 경우에도 뭐 수고했다며 커피 한 잔을 사주고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뭐 생전 처음 마셔보고 뭐 생각이 났지만 커피 맛을 제대로 알긴 알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방 안에서 빽빽이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풍경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음악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거북이가 부릅니다. 어깨 쫙. 왜 예, 춥더라도 거북이처럼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커피 얘기를 들어갈게요. 커피는 6.25 사변을 겪으면서 급속하게 유행되어 일상화되었고요. 당시 커피는 인스턴트 커피였으며 커피 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공기 중에 수분이 흡수되어 딱딱하게 온고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래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냉동 건조법으로 만든 것이어서 공기 중에 상당 시간 노출되어도 변질되지 않지요. 인스턴트 커피는 태양처럼 뜨겁고 지옥처럼 새까맣고 또 애인의 입술처럼 달콤하게 타서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시쳇말로 이 커피가 영부인 커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영부인 커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원두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내리는 방식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묽게 만들어 마치 우리가 숭늉 마시듯이 많은 양을 마시고요. 그런가 하면 남미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진한 커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마시는 에스프레소는 새카맣게 진한데 그 위에 황갈색 거품이 떠 있고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 마실 정도라고 합니다. 커피잔도 그 크기가 보통 커피잔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커피향은 이 작은 잔의 반도 채우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뭐 한 모금 될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작은 양의 커피를 1시간 이상씩 홀짝 끓이면서 수다들을 떨기도 하고 바쁠 때는 한 모금에 홀짝 마시고 일어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나 저도 이게 커피광은 아니지만 그 독특한 향기 때문에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커피를 안 사놓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계속 커피만 마시고 앉아 있으니까요. 아메리칸 커피보다 조금 진하게 내려서 블랙으로 마시면 참 좋다는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이게 뭡니까 그 카네이션이란가 뭔가 그것도 다 넣어야 되고 설탕도 넣어야 되고 그야말로 이게 뭐 원적이 영부인 커피를 해야지 맛있지 이게 블랙으로 마시면 커피 맛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블랙 커피를 해놓고 연하게 해놓고 마시면 이렇게 살도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괜찮은데 제가 좀 그 습관이 잘 안 됩니다. 원두 커피가 유행하면서 홍차와 녹차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파고들어왔죠. 사실은 홍차를 따져보면은 카페인이 커피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늦게 유행되기 시작한 것은 생활의 여유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차가 처음 들어온 것은 일찍이 신라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선비들이 차를 즐겨 마셨고 대흥사의 초예선사는 당시까지 전해오던 다도를 정리하여 동다송이라는 책을 저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차는 커피와는 달리 상당히 격식을 갖추고 마셔야 합니다. 요즘도 커피 마시는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커피 마시는 법이라고 다법인가 있는데 아주 뭐 조그마한 잔에다가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따라가지고 마시면서 함부로 홀쩍 마시고 안 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그 성질 급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마시겠어요? 예, 차에서 우러나오는 맑고 투명한 색과 거기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와 담백한 맛을 감상하려면 시간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이런 커피를 마시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음악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임무승이 부릅니다. 사는 게 뭔지. 아버지 할머니도 몰라 년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는 않겠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후회하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도 맨날 후회해 하지만 둘이 아닌 혼자서 살아간다면 더욱 후회한다고 I don't know, you don't know, bitch, I don't know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까요 한번 혼자 살아보다 죽기 전에 가기도 사랑을 하면서도 후회해도 한평생을 살 사람아 예, 사는 게 뭔지. 중국에서는 생수를 마실 수 없어서 차로 물을 대신하고요. 티베트 지방에서는 야채 대신으로 마신다지만은 우리에게는 차가 일종의 기호품이지요. 기호품은 가능한 고급이라야 하고 사고류는 안 드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하여 차 자체는 물론 차 도구, 끓이는 절차, 그리고 얽매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멋을 부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분수에 넘치는 차나 차 도구를 쓰라는 것은 아니고 머그잔 같은 것으로 차를 마셔도 좋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갖춰서 멋있게 마시려고 합니다. 오늘 바쁜데 언제 그렇게 마십니까? 예, 차의 품질도 다른 농작물들과 마찬가지로 기후와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환경과 기후가 비슷한 지방에서 똑같은 차나무를 키워도 차의 질이 다르기 마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산지에 따라 구분하고요. 예로서 보성차, 용정차, 그리고 인도의 다즐링차 등의 명칭은 산지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보성차라도 찻잎을 언제 따느냐에 따라서 맛이 크게 다르므로 똑같은 산지의 차라도 적차 시기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적차는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봄부터 5월 초순 사이에 따는 것을 첫물차, 5월부터 6월 사이에 따는 것을 두물차, 7월에서 8월에 따는 것을 새물차, 그리고 8월 하순에 따는 것은 껌물차라고 합니다. 그렇게 1년에 한 4번 정도 따나 봐요. 첫물차 중에서는 청명전에 어린 잎을 딴 것을 명전차, 고구전에 딴 것을 우전차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찻잎을 한 잎 한 잎씩 손으로 땄지만 근래에는 가위나 기계로 잎을 깎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 상대로 대량 생산되는 차는 일단 후자의 방법으로 딴 것이라고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손으로 한 입씩 골라서 따면 품삯 때문에 차가 너무 비싸지는 것이죠. 차잎은 딴 다음에도 공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생잎을 어느 정도 건조시켜야 하고 드라이어로 말리거나 그늘에 얇게 펴놓고 말려야 하는데 통풍이 잘 되는 데다 얇게 펴놓고 말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찻잎에는 포도나 밀 등에 마찬가지로 효소가 있어 적당히 건조한 것을 적합한 조건에 보존하면 발효하게 됩니다. 영국인을 비롯한 유럽인들이 즐겨 마시는 홍차는 잎을 깊게 발효시킨 것으로서 발효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합물이 생겨 색이 짙어지고 향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 뜨거운 홍차에다가 위스키 한 방울을 떨어뜨려 마시면 그 맛과 향이 기가 막힐 정도로 가네요. 차잎을 중간 정도로 발효시킨 것을 우렁차, 그리고 발효를 전혀 안 시킨 것을 녹차라고 합니다. 또 우렁차에다 꽃잎을 넣은 것을 화차라고 하는데 중국의 모리화 제스민, 그렇게 말하자면 제스민이란 그런 거죠. 모리화차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제스민차가 참 향기가 좋습니다. 이들 차를 오래 놔두고 먹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도 매우 다양하고 녹차의 경우에는 생잎에 수분을 날려보낸 다음 열처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전기로 찌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냄비나 가마솥에 넣고 장인이 손으로 듬는다고 합니다. 볶는 것을 듬는다 그러죠. 잎을 어느 정도로 말리고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얼마나 잘 듬느냐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고 우리 인간은 예민한 후각과 미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처리상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맛있는 차는 대량 생산을 해서 파는 차가 아니라 소규모의 차 농원에서 전래의 방법에 따라 맞는 것입니다. 이런 고급차를 격식을 차리고 맛있게 멋있게 마시고 싶은 것이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라고 하네요. 자동 판매기에 동전몇입 넣으면 종이컵에 든 차가 나오는 세상이지만 좋은 차를 마시는 옛 전통에 대한 향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결코 악차가 양차를 구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면 이왕이면 몸에 좋은 차를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저 커피가 제일 좋습니다. 커피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 이제 개운하고 또 피곤한 것도 풀리고. 예, 다시 음악을 한 개 듣겠습니다. 예, 김국환이 부릅니다. 타타타. 예, 김국환의 타타타. 옛날에 그 뭐 대발이 나온 연속곡 그게 주제가였죠. 엄청 인기가 좋았는데 그 연속곡을 하면서 이 노래가 아주 떴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 일에 지쳐 피곤한 얼굴로 퇴근한 아버지에게 5살 난 아들이 물었다. 아빠는 한 시간에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건 네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야. 왜 그런 거 물어보는 거냐? 그냥 알고 싶었어요. 말해주세요. 네. 네가 정 알아야겠다면 1시간에 20달러란다. 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다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 저에게 10달러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귀찮은 듯 뭘 하려고 장난감이나 사려고 한다면 당장 방으로 가서 잠이나 자거라. 아들은 말없이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다. 시간이 좀 지나니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10달러로 꼭 사야 할 뭔가가 있었겠지? 게다가 평소에 자주 용돈을 달라고 떼쓰던 녀석도 아니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자니? 아니요. 아빠가 좀 심했던 것 같구나. 오늘은 좀 힘든 일들이 많아서 내게 화풀이를 했던 것 같다. 자, 여기 네가 달라고 했던 10달러다. 아들은 펄떡 일어나서 미소 짓고는 고마워요 아빠 하고 소리쳤다. 그리고 베개 아래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는 것이었다. 아들은 천천히 돈을 세어보더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빠, 저 이제 20달러가 됐어요. 아빠의 시간을 한 시간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은 조금만 일찍 집에 돌아와 주세요. 아빠랑 저녁을 같이 먹고 싶어요. 예, 이 글은 새벽 편지 가족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가 빼왔는데요. 굉장히 어미가 있는 글입니다. 다섯 살 난 애기지만 아빠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시간이라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싶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빠를 너무 바쁘게 일만 하니까 한 시간 얼마 버냐니까 20달러 보니까 지가 20달러를 주겠으니까 한 시간만 시간을 내달라는 거죠. 그만큼 아빠에 대한 간절한 정이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어린 아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가슴이 좀 찡하고 눈시울이 좀 찡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쁘고 육아에 또 힘들고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관심을 좀 두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돈 벌고 힘들게 이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식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식에게 뭐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기 위해서 고생하고 사는 거죠. 너무 이제 장사하고 뭐 그러느라고 자식을 그냥 내팽개치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자식에게 부모가 필요할 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 어렸을 때 장사를 했어요. 큰 애기 8살 때, 10살 때, 작은 애기 8살 때 이렇게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그냥 뭐 집에다가 밥만 한솥을 해놓고 보온밥솥 해놓고 나가서 놀면 안 된다. 집에 와서 놀으라 이렇게 해놓고 밥만 해놓고 반찬만 잔뜩 해놓고 나왔던 적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게 엄마의 손이 필요했던 시간들은 그냥 내팽개쳐둔 것이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 시절에 엄마가 옆에서 말 한마디도 다독해주고 이렇게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도 참 늘 미안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중에도 그냥 잘 커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신혜가 부릅니다. DJ에게. 윤신혜가 부른 DJ입니다. 아, 물론 가수들은 다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가수인데요. 특히 윤신혜는 아주 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가창력이 풍부하고 꾸밈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인순이랑 비슷하죠. 아주 그냥 노래를 잘하는 가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 무주스가 한 잔에 무주스를 한 잔 마시면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양파가 좋다고 그랬죠. 양파 하루에 반 개만 먹으면 혈압, 당뇨, 뭐 간장, 하여튼 피부도 고와지고 안 좋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무를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무의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소화를 돕고 위장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또 발암물질을 해독하는 작용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무의 영양가치가 또 한번 사람들의 입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 주스로 각종 증상의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무 주스로 내 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긴급 입수 소개를 합니다. 무는 중국 당나라 때 채소에서 한방약의 생약으로 격상된 식품이라고 합니다. 주된 효능은 위장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소화 흡수를 돕는 것이죠. 한방에서 팔미환이라는 한방약은 원재료인 지황이 위장에 해롭다 해서 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무는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요. 혈액이 맑아지면 고혈압과 현기증 예방, 개선으로도 연결되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져 체내에 걸쭉한 수분과 지방분을 체외로 배출하기도 쉬워진다고 합니다. 기름이 오른 꽁치의 무접의 조합이란 이치에 맞는 식사법이죠. 그래서 이게 꽁치나 고등어나 기름이 많잖아요. 거기다 꼭 무를 넣고 조리라는 데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를 섭취하면 체력이 붙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위장이 정돈되고 대사가 개선돼 붓기나 나른함이 해소되어 건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위장이 나쁠 때도 찰밥에다가 무국을 끓여 먹으면 위장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계속 끓여 먹으면요. 그 정도로 무가 사람에게 좋습니다. 또한 무는 생선회와 함께 사용되는데 결코 보자기가 아니라 무에는 독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어 식중독이나 술에 독소가 나타나는 숙취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무는 무주스나 무즙 등 생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고요. 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생즙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생즙이 몸을 차게 만드는 야채는 적지 않지만 무는 정반대이고 피의 순환을 좋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장 등 다양한 효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고 값도 싼 무주스는 무의 효능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요. 예, 여기서 다시 또 음악을 듣고 무 좀 만드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예, 아들아, 예, 한번 한 곡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아. 예, 노래인 줄 알았더니 연준의 옛날에 안악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유명했던 노래죠. 예, 무주스 만드는 법. 무 중간 크기 정도의 하나, 가루 녹차, 작은 술, 물 1리터. 아, 그러니까 가루 녹차가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무는 깨끗하게 씻고 껍질을 벗기고요. 그런 다음 무를 은행잎 크기로 자르고 자른 무를 믹스에 넣고 가루 녹차를 넣는다. 여기에 무가 잠길 정도까지 물을 넣고 믹스를 합니다. 믹스한 무를 꺼즈로 걸러낸다. 그러니까 꺼즈로 이렇게 짜가지고 물만 뺀다고 합니다. 남은 물을 넣어서 무 주스를 약 1리터로 만든다. 완성된 무 주스는 산뜻하게 마실 수 있는 맛이다. 1회 컵 180ml 여기 우유 작은 게 있잖아요. 그것만큼씩 매일 2회를 기준으로 마시면 좋다. 또한 유리병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3일 정도 유지할 수가 있고 많이 만들면 1회분씩 냉동해서 마실 때마다 해동하는 방법도 편리하다. 해독작용이 있는 소화효소를 함유한 무와 황산화작용, 콜레스테롤과 혈압,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카데킨이 풍부한 녹차 가루를 조합한 것으로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예, 무 주스를 마시면 좋은 점 네 가지. 대사를 좋게 해 수분과 지방질 배출을 촉진한다. 살 빠지겠네. 무에는 수분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고 대사를 좋게 해 몸에 쌓인 걸쭉한 수분을 체외로 배출하고 붓기를 없애는 작용을 돕는다. 대사가 좋아지면 여분의 지방질 배출을 촉진해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위장의 상태가 나쁘면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 무는 위장의 활동을 개선하고 소화 흡수를 정상으로 돌리는 작용을 한다. 소화 흡수가 잘 작용하고 칼슘의 흡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면 골조량도 증가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무주스는 고혈압, 협심증과 혈액에 관계되는 증상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다. 무에는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주스를 매일 마시면 증상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무주스로 위장의 활동을 정돈하면 자율신경을 통해서 고혈압과 현기증이 개선되기도 한다. 아, 오늘부터 또 무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노래는 마그마가 부릅니다. 해야. 예, 마가마가 부른 해야 엄청 신나는 곡이네요. 아, 이걸 그때 영동 건우물인가? 아, 그게 여사장님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신청곡을 제가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걸 제가 좋아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스피커를 끄는 일이 이렇게 잦다 보니까 제가 기운을 팍 잃어갖고 신청곡을 안 받을 다닙니다. 그래서 날씨 조금 풀리면 제가 또 돌 겁니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 노래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노래방 가기를 꺼려하는 분은 계셔도 노래는 다 마음속에 뭐가 좋다는 것도 알고 노래에 대한 개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곡도 받으러 보면 그것도 귀찮다고 아이고 아무거나 휴 나 좋아하는 노래 없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아까 사장님 말처럼 이렇게 다시 신청곡을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곡을 들려줘야지요. 우리 멋대로 들려주는 것보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노래 들려주는 시장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이렇게 세 번째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해진다. 폐경 후에는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지고 생리라는 몸에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그런 시기에 콜레스테롤 경향은 병이라기보다 생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무는 콜레스테롤계와 지방질계의 순환을 높이기 위한 간단하고 안전한 식품입니다. 무 주스를 마시고 변이 좋아지는 것은 무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물 섬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로 위장의 컨디션을 정돈하고 소화 흡수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 당장 무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무로 위장의 활동이 정돈되면 변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설사가 개선돼서 좋은 변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무는 예로부터 당뇨병을 인한 갈증을 경감하고 혈액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위장의 활동을 좋게 해 소화를 돕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요. 소화가 좋아지면 식사요법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액이 좋아지면 인슐린이 몸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도 무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좀 해봅시다. 어제는 제가 양파 좋다고 그랬죠. 오늘은 무입니다. 양파도 드시고 무도 드시고 근데 한두 번 먹다가 말면 안 됩니다.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예, 김수희가 부릅니다. 남행열차. 예, 기적 소리. 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이렇게 음악으로라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새롭네요. 예, 여러분들 1년을 시작할 때는 하루를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는 제목이고 제가 좋은 걸 하나 읽어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세요. 하루가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늘 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전한 사랑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웃음을 생각하세요. 일주일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걱정한 일이 아니라 밝게 웃은 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는 믿음을 생각하세요. 한 달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의심했던 일들이 아니라 믿고 행한 일들입니다. 1년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꿈을 생각하세요. 1년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계속하던 많은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한 가지 일입니다. 좋은 글에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또 한 시간이 이렇게 금방 후딱 지나가고 말았네요. 아, 노래 들려주는 시장. 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를 들려줘야 되는데, 아, 오늘 이렇게 먼저 번에 신청을 받은 곡 중에서 제가 이거 골라서 올려드렸습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탁 해가지고, 나 이런 노래 좀 들려주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아, 다른 데는 보니까 이렇게 쪽지를 써갖고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도 봤는데, 아, 앞으로 제가 또 이제 좀 날씨 조금 풀리면 신청곡 받으러 다닐 겁니다. 그때는, 나 몰라, 아는 노래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지금 방송 듣는 분만이라도 미리미리 딱 생각하셨다가, 제가 가면은 제목 얼른 불러주세요. 그러면 이왕이면 여러분들 듣고 싶은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래 들려주는 시장, 이길순이었습니다.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갑니다, 이거. 기술에도 이길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